전승절을 맞으며 조국의 자유독립과 선군혁명 협수행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한생을 빛낸 열사들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새로 안치됐습니다. 공화국 영들인 연시천, 리흥규 열사들은 전화의 나날 비행기 사냥꾼조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많은 적기를 쏴돌구었습니다. 열사들 가운데는 조국해방전쟁 시기 옹진군 내무기관에 복무하면서 420여 명의 간첩 및 불순적대 부원자들을 체포하고 각종 무기와 탄약들을 노획하는 데 기여한 조명수 용도 있습니다. 윤시천 외 12명 열사의 아내들도 남편들과 함께 영생의 삶을 받아 안았습니다. 열사들의 요일을 안치하는 의식들이 19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서 진행됐습니다.